6월 22일 수요일. 성전을 사랑하기에 불편함도 감수합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게 됐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에 대해서는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했고 그 나머지 10분의 9는 각자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했습니다. 또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게 된 각 지방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은 각각 자기가 물려받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다와 베냐민 출신도 몇몇 살았습니다. 유다의 자손들로는 베레스의 자손으로 우시아의 아들이며 스가랴의 손자이며 아마랴의 증손이며 스바디의 현손이며 마할랄렐의 오대손인 아다야와 바룩의 아들이며 골호세의 손자이며 하사야의 증손이며 아다의 현손이며 요야립의 5대손이며 스가랴의 6대손이며 실로의 7대손인 마아세야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베레스의 자손들은 다 합쳐 468명이었는데 이들은 다 용사들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자손들로는 무슬람의 아들이며 요에스의 손자이며 부다야의 증손이며 골라야의 현손이며 마아세야의 5대손이며 이디엘의 6대손이며 여사야의 7대손인 살루와 그 다음에 갑비와 살레를 비롯해 928명이 있었습니다. 스기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가 그 다음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들로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과 헬기야의 아들이며 무슬람의 손자이며 사독의 중선이며 무라요세 현손이며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람 아이두베 5대손인 스라야가 있었습니다. 그를 도와 성전에서 일하는 그 형제들 822명이 있었고 또 여로함의 아들이며 블라야의 손자이며 암시의 증손이며 스가랴의 현손이며 바수울의 5대손이며 말기야의 6대손인 아다야와 족장인 그 형제들 242명이 있었습니다. 또 아사렐의 아들이며 아흐세의 손자이며 무슬레못의 증손이며 인멜의 현손인 아마세와 용사인 그 형제들 128명이 있었는데 그들의 감독은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었습니다. 지도자와 자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하며 섬기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남은 백성 가운데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백성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기피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그곳의 주민은 적고 가옥들도 건축되지 않아 생활의 어려움과 안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도성을 수호하기 위해 자원해서 그곳에 거주하는 이들은 축복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려워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귀한 일에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들. 믿음의 헌신과 섬김이 대를 따라 가문에 이어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사장들이 소개됩니다. 열악한 조건임을 알면서도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거하며 성전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요야립, 여다야, 야기는 다윗 왕때 제사장들로 본문에서는 제사장 가문의 이름으로 언급됩니다.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는 대제사장들을 도와서 섬기던 제사장들을 그 형제의 족장된 자는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를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은 위엄과 맞서 싸울 군사적 능력을 소유한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이들 제사장 가문은 대대로 하나님의 전에서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은 대를 이어 믿음을 전수하고 헌신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가문을 귀하게 쓰십니다. 묵상 에세이. 과감히 좁은 길로 가라. 선교사 파송을 받고 중국으로 들어가기 전 3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 생겼다. 뭘 할까 고민하다 당시 일본 후쿠오카에서 호텔을 운영하시던 부모님의 교회를 섬기기로 했다.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는 중국으로 들어갔다. 바로 어머니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사랑하는 다니엘, 일본에서의 지난 3개월은 내가 엄마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는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시간이었단다. 그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갔구나. 철이 덜 난 엄마는 일본 생활의 외로움으로 오랫동안 하나님께 투덜거렸단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엄마는 외로움도 힘든 것도 있고 즐겁기만 했었지. 그러나 우리는 역시 각자 가야 할 길로 가야겠지. 내가 어젯밤에 통화하면서 외롭다고 했잖니. 그 말이 엄마 마음에 걸려서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짠하구나. 지금은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 속에 증명되는 그날까지 이미 선택한 더 좋은 삶을 충실히 걸어가자. 다니엘 김 목사님, 계속해서 불러보고 싶구나. 후쿠오카 교회에서 엄마가 주님은 우리를 처음으로 부르실 때부터 좁은 문, 좁은 길로 부르셨다. 우리가 가는 길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길이다. 주님이 부르신 곳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해도 그곳에 기쁘게 가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다니엘 김의 철인. 한절 묵상.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을 재건한 후 예루살렘 성에서 살겠다고 자원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다시 세워지려면 많은 사람이 그곳에 거주하고 열심히 일해야 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봉사와 희생을 알아주고 부상해주는 이가 없더라도 묵묵히 자원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발전해갑니다. 좁고 험한 길은 멀리하며 넓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했던 믿음 없는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머뭇거림 없이 어디든 가고 무슨 일이든 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